우렁 들려 애정하게 가시니마. 실성님께 복수 바쳐 일편단심 변치 말자. 앵기풀어 맺은 정을 무정하게 쳐버리고 야속한 내 사랑은 날 울리고 가버렸네. 세상도 변하고 천리원정 창원급제 암행우사되었어도 공산야월 밝은 밤에 서근서근 넓은 사랑 백년가양 부딪히고 가시님이 그리워져 이 밤도 술 한 잔에 다른 심정 달래인다